침묵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하얗게 쏟아지던 웃음꽃은 벌써 시든 지 오랜걸 어떡해 꽃잎은 져서 흙이되고 불타던 결정은 죄가 되고 왜 좋았었던 모든 건 꼭 이렇게 Don't know why 지웠네 아무것도 못 보게 혼자 내 멋대로 영원할 미래를 꿈꾸게 해 노을 앉아서 점점 검어지고 파도는 언젠가 부서지고 왜 좋았었던 모든 건 꼭 이렇게 Don't know why